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대로 세상도 변할 겁니다. 나와 당신이 변화할 시간,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미입니다. 요즘 날씨 참 푸르고 좋죠? 저는 이렇게 푸르른 가을 하늘이 되면은요, 꼭 생각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니던 가을 소풍인데요. 저는 김밥이 생각이 납니다. 엄마가 싸주신 김밥, 또 옆 친구가 싸온 김밥. 이런 걸 서로 나눠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이야기 나누고 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그리고 또 가족 나들이 갈 때에도 김밥들 많이 준비하시죠? 근데 바쁘다는 일정으로 요즘은 김밥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사서 아이 가방에 가족들 나들이에 준비해 갑니다. 우리가 사고 있는 그 식품들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요. 추억 이야기하다가 이게 무슨 이야기나 싶지만 우리가 소중한 가족들과 또는 우리 아이들을 소풍을 보낼 때 나들이 갈 때 앞으로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면 먹는 거에 대한 추억의 맛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그 음식물 안에는 많은 첨가물도 들어있는 음식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음식들 안에는 또 다른 첨가물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식품, GMO 식품들, GMO 농산물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MO 관련해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건너오셔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오로지 선생님을 모시고 2번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책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 오로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채식을 부탁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38년 살다 나와서 약간 말이 서툴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에서 들어오셔서 어디서 살고 계세요? 예, 지금 천안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천안에 도착해서 뭐가 좀 기억에 남나요? 천안 터미널에 그 부근에 아주 공원을 잘 꾸며놨어요. 내가 딴 데서 본 공원들에 비해 아주 잘 꾸며놨더라고요. 공간도 넓고 반려견 피크닉 장소도 있고 아주 물도 흐르고 아주 거기는 내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선생님 일단 오늘의 주제가 GMO인 만큼 GMO의 의미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GMO가 어느 정도까지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GMO라면 영어로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한다면 유전자 조작 식품. 근데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는 게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박테리아 유전자를 작물에 끼워넣어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게 하거나 살충제를 스스로 만들게 한 생명체를 말해요. 근데 지금 한국에는 이 GMO 작물이 어마어마한 양이 수입되고 있어요. 식품 GMO 경우는 세계 1위예요. 2016년도 기준 GMO 옥수수는 113만 톤이 들어와요. 이 GMO 옥수수는 전분으로 만들어지는 액상 과당과 물엿이 들어가는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GM 콩은 98만 톤이 들어오는데 식용유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가공식품에도 들어가고 빵에도 들어가고 GMO 작물이 한국에 들어와서 연 평균 한 사람당 45kg을 먹어요. 45kg? 이게 쌀에 섭취량이 1인당 연 65kg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GMO 작물의 한국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분간을 할 수 없어요. 표시가 돼 있지가 않아요. 거의다가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과자, 음료수, 그리고 우리가 거의 매일 먹을 것 같아요. 식용유, 가공식품 중에서는 그 콩도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간장, 된장,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다는 얘기네요, 선생님. 예,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많이 먹는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아마 미국을 빼놓고는 이 한국이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국민들에게 GMO 식품을 먹도록 방치해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도 바로 그것을 알리려고 했던 것이죠. 선생님, 저는 그 최근에 영화 옥자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옥자야. 그 옥자 영화 보셨나요, 선생님? 예, 저도 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영화 상영되는데 초청이 돼서 전에 약 30분간 GMO를 강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영화 내용과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GMO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점은 뭐냐면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GM 작물을 팔아서 엄청난 이윤을 챙기는 몬산토라는 다국적 기업은 그 영화에 나오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악랄하다는 평을 직접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몬산토라는 회사는 공공의적 1호,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이런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네, 맞습니다. 선생님, 밥상 위의 옥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밥상의 옥시는 네. 국민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죠. 옥시는 옥시를 산 소비자한테만 일어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GM 작물이 피해를 준다면은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몬산토에 대한 역사,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밥상까지 침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You know what doesn't die? Everything we make here at Monsanto. 예, 몬산토의 제품은 과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예가 DDT. DDT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에 피해를 줘서 1973년에 세계적으로 금지됐던 살충제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몬산토는 몸에 좋다 이런 식으로 광고까지 한 기업입니다. 또 월남전 당시 때는 고엽제를 만든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독성 물질을 팔아서 엄청난 이윤을 챙기는 회사가 지금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에 손을 댄 거예요. 이 몬산토의 탁월한 재능은 엄청난 천재성을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성에 투입합니다. 그리고 사전 공작과 철저한 부패를 저지르는 게 몬산토예요. 이런 몬산토의 제품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 당연히 아니죠. 철저히 이들의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범죄인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나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범죄를 일으키는데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을 우리가 쉽게 신뢰하면 안 되죠. 이러한 그 상식적인 당연한 문제를 지금 한국 정부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GM 작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자면은 몬산토가 GM 작물을 개발하고 미국 식약처에 승인을 했는데 그 승인 절차를 총괄했던 사람이 마이클 테일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몬산토 직원이었어요. 몬산토가 GM 작물을 개발하고 몬산토가 승인을 했다. 말이 됩니까? Oh no! 그러면은 GMO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선생님? 예, 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작년에 GMO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한 150명이 참석했고 앞에 한 대여섯 분이 한 몇 분씩 발제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 5분 정도씩 발제를 했을 거예요. GMO 전문가들이.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점은 빼먹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GMO를 먹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근데 많은 토론에서 이 문제는 빼먹더라고요. GMO가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조사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상관관계, 그러니까 GMO 작물이 도입된 후부터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그거를 조사해서 그게 같이 증가를 하면은 그게 상관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그래요. 물론 상관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은 인과관계까지 성립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관관계가 있을 때는 그 같이 급증하는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디를 집중할 건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연구를 할 때 한국에 급증하는 질병들과 같이 급증하는 다른 요인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조사를 해서 인과관계,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으로 질병을 일으키나 이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GMO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도 있고 인과관계도 확실하게 과학적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에서 가장 많은 자료가 확립이 되어 있는 게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예요. 우선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는 GM 작물에 잔뜩 흡수돼 있어요. 그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3월에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2A 등급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언론에서는 거의 이게 보도가 돼 있지 않아요. 한국이 식품 GMO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해서 온 국민이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를 그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리포세이트를 대부분의 사람, 그러니까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 거에 이 글리포세이트가 마구 뿌려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가 함유된 근삼이라는 제초제가 사실적으로 한국에 있어요. 근삼이, 그러니까 근삼이 그러니까 뿌리 근자 죽을 사자 근삼이. 네. 이 제초제는 한국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근데 근삼이는 논두럭 같은데 잡초에만 뿌리지 작물에는 뿌리질 않아요. 왜냐? 작물에 뿌리면 죽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벼나 콩이나 이런 데 안 뿌려요. 네. 왜냐면 죽기 때문에. 네. 근데 이 GM 작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제초제를 뿌려도 네. 죽지 않도록 유전자 조작된 거죠. 그래서 마구잡이로 막 뿌려요. 아, 비행기로 막 뿌립니다. 그 유전자 조작된 가장 쉬운 작물 중에 하나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유전자가 조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시작이 글리포세이트를 만드는 공장에서, 몬산토 공장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축적된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사는 박테리아를 발견해요. 아, 연못에서 예,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예, 박테리아. 예, 예. 네. 그래서 그 박테리아를 실험실에 갖고 들어와서 제초제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DNA를 떼다가 콩이나 옥수수에 이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리포세이트를 뿌려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콩이나 옥수수가. 아. 농부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 GM 작물에 대해서. 농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잡초 방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제초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작물에 직접 뿌리면은 이게 죽으니까 쉽게 마음대로 못 뿌리는 거죠. 하지만은 이 GM 작물이 개발되고 나서 농부로서는 마구 뿌려도 GM 작물은 안 죽고 잡초만 죽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제초제가 엄청나게 많이 작물에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제초제의 특징은 침투 이행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잡초나 작물에 흡수가 되는 거죠.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망간이라는 미네랄을 꽉 잡아서 작동이 안 되니까 방어 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뿌리부터 죽어요. 뿌리부터 서서히 죽어갔고 잡초 전체가 바싹 말라 죽습니다. 아주 저도 써봤지만 미국에서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입니다.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는 발암 물질일 뿐만 아니라 태아의 기형 발생을 일으키고 내분계 장애 물질이라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유전자를 파괴시키고 몸 안의 기관을 파괴시키고 몸의 세포를 파괴시키고 독성 물질 제거에 장애를 일으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생 작용으로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생물을 죽입니다. 이 2010년도에 글리포세이트는 항생제로 특허를 받아요. 항생제로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장에 들어가서 항생 작용으로 우리한테 필수적인 박테레를 소멸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줘요. GMO 작물? 이거는 다른 개체의 DNA를 가지고 오는 걸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딸기다 그러면 딸기는 사실 식물인데 다른 쪽에 개체수의 염색체를 딸기에 갖다 놔서 딸기가 추운 날에도 병균으로부터 강해질 수 있게끔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말씀을 하나 해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는 작물에다가도 글리포세이트라는 작물을 뿌린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는데요. 선생님 맞습니까? 아니 우선 유전자 조작되는 작물이 뭐냐면은 하나는 제초제의 내성을 갖도록 유전자 조작된 거 있고 다른 또 하나는 BT 독소라는 살충제를 작물이 직접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애벌레가 못 먹도록 살충제를 그 작물 자체가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그걸 그 GM 작물을 먹으면은 독소가 몸으로 들어가서 이 애벌레를 죽여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넙치의 유전자를 딸기에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넙치를 유전자를 떼다가 딸기에 집어넣으면은 잘 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드문 거고 한국에는 뭐 그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한국에 들어오는 GM 작물은 거의 다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초제의 내성을 갖도록 한 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살충제를 만들도록 유전자 조작된 거. 그 두 가지는 다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이식한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많은 질병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태아의 기형이라든가 내분기 장애로 인한 호르몬의 교란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그 성조숙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한국의 성조숙증 여아가 7년간 무려 27배가 증가했습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질병 증가율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질병 증가율을 보여줄 때 왜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가? 전문가들이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GM 작물하고 연결시키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안타까운데요. 성조숙증만 아니라 도합 34가지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 GM 작물이 도입된 후로. 근데 왜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아마 대학에서 배운 그대로 그 안에서 모든 걸 풀려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도입됐을 때는 거기서 그 요인을 찾으려는 그 마음이 열려진 게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매일 GMO를 먹는데 알고는 있나요? 1부에 이어 2부에서 계속됩니다.